오늘은 무엇이 보이느냐, 한 사람을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몸에서 뭐 중요한 부분들이 다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말좀 못해도 잘안 들려도 사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 보이면 문제가 커져요. 그래서 이안 보이는 것이 아주 심각한 그런 이 장애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다른 거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눈이 우리 몸의 등불이다 그러셨어요. 등불. 몸이 밝아야, 눈이 밝아야 우리 몸의 다른 부분들도 같이 또 빛이 나게 되는 것이죠. 이 100번 들어도 한번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이게 백물이 불여일견.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아무리 들어도 눈으로 한번 봐야 이게 확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 가운데서도 시청각 교육 중에 가장 이 효과가 큰게 눈으로 보는 겁니다. 잘 들어도 잊어버려요. 근데 눈으로 한번 보면서 들으면 훨씬 더 기억을 오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본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있어도 뉴질랜드 뭐 죽기 전에 가봐야 될 곳,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보이면 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천하절경이라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한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고쳐주기를 간구했어요.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들 참 많이 있는데, 특히 병자를 고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보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뭐 비슷한 이 기적의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 고쳤던 사건이나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은 좀 달라요. 방법도 다르고 무엇이 다른가? 이 오늘의 이 소경은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만 한게 아니고 단계가 있어요. 손을 잡고 그의 눈을 침을 바르고 또 안수를 한번 하고 보이느냐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안수하고 좀 단계가 좀 다르죠. 그러나 10장에 이 바디메오를 고칠 때에는 한 번에 고치 말씀으로 그냥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또이 8장의 이 소경은 고침 받은 후에 집으로 돌아가라. 따라오는 것을 허락지 않는데, 이 10장의 바디메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인 이 겉옷, 그걸 덮고 자기도 하고, 뭐 이런 이것을 그냥 버리고 예수님을 좇으니라.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달라야죠. 또이 8장의 이 소경은 예수님께서 친히 만지시고, 침 뱉으시고, 손을 다 대셨는데, 바디메오는 만지시지 않습니다. 말씀으로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었느니라. 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그래서 좀 독특하거든요. 다른 이 사건들은 주로 말씀으로 그냥 한마디 하셨을 때 낫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제 다른 소경을 침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서 바른 사람도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침을 바르시지만 또 안수를 두 번씩 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두 번을 하셨는가? 그건 아니고 여기 영적인 어떤 교훈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실 때에 그 기적을 왜 베풀어 주실까? 깨닫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8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지금 책망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어요. 내가 떡 5천명을 가지고 5천명을 먹이는데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인 것을 너희 기억지 못하느냐. 또 질병 이어로 4천명을 먹이고 광주리로 5개는 남았는데 그걸 기억지 못하느냐. 도대체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지금 이 맹인을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또 기적을 베풀고,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이 뒤에 제자들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받습니다. 27절부터 쭉 내용들이 그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뭐 여러 얘기들 하다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깨닫게 된, 깨닫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적의 목적은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이 근본적 목적이 아니고,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은 똑똑히 보아라, 깨달으라. 지금 내가 베푼 이런 기적 속에서 너희가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나를 따르라, 온전히 따르라. 이것을 이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의 이 치료 과정을 먼저 살펴보고 그 의미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치료 과정을 보면, 자, 예수님께서 이 데리고 온 이 사람을 예수님이 23절 보면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냥 그 자리에서 고치시면 되는데, 이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곳에 있지 않고 밖으로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조용히 가십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에 보면 두 사람의 이 소경을 고친 이 기사가 나오는데, 두 사람의 눈을 만지시면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때 두 사람의 눈이 번쩍 뜨였다. 또 마가복음 10장 6절부터 52절에도 바디메로라고 하는 사람을 고칠 때 예수님 지나갈 때 막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내가 뭘 하길 원해 주니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요. 눈이 번쩍 떠졌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친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 그러면 낫을 거야. 와, 이 맹인이 오케이 가서 씻었어요. 번쩍 떴어요. 자,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조금 다른, 고치신 방법이 좀 다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요. 지금 다른 사람에 의해서 끌려왔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손을 덥적 잡더니 따라와 그러십니다. 따라와. 그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지금 이 소경이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보고 있는 거예요. 순종을 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엉뚱한 이 요구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 이 맹인도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야, 예수님이 고쳐줄 거야. 자, 이분이 예수님이야. 자, 손 잡아봐. 손을 딱 잡았어요. 그럼 이제 고쳐주시겠지. 그런데 갑자기 나가자고 그랬어요. 나가자고. 아니, 예수님 지금 나 고침받으러 왔는데 어딜 가요 또? 밖으로 막 나가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소경이 순종을 안 했다면, 싫어요, 여기서 해주세요, 거기를 왜 따라가, 이거 도대체 예수님 나를 귀찮게 말이에요, 귀찮게 하세요.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이 안 나타나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 지금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데리고 지금 나가고 있어요. 마을 밖으로 나가요. 예수님이 가자면 힘들어도 가야 돼요. 이치가 안 맞아도, 내 기분에 안 들어도 가자면 가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의 그 삶을 보면 예수님이 가자고 할 때 따라갔기 때문에 제자들이 되는 것이죠. Follow me. 세리 마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나를 따르라. 탁 버려두고 따라왔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 그물을 씻고 있을 때 나를 따르라. 오케이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오케이 아멘 하고 따라올 때 역사가 일어나요. 따라올. 특별히 이 소경을 예수님께서 붙잡고 지금 나가셨는데 이 소경이 지금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이 소경이 지금 정말 낫고 싶은지, 예수님을 철저하게 지금 신뢰하고 있는지, 이분이라면 내가 따라갈 수 있다.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말씀대로 하옵소서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나이다.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소경을 향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이에요. 사람 많은 데서 뭐 자랑하듯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게 아니고 이 소경과 1대1로 지금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60억 대 70억 대 1이 아니에요. 그 70억 명의 이 지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나와 예수님 1대1로 지금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지금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으신데 저와 여러분들 지금 1대1로 만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은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덕지하시고 둘만 있는 장소로 가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가실 때 주여 당신과 함께 하겠나이다 하고 이 따라 나선 이 소경의 믿음도 대단한 거예요. 순종의 이 마음도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길 원하신다. 1대1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 이걸 날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 자, 두 번째는 눈에 침을 뱉으셨어요. 눈에 침을 이 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소화도 시키고 옛날에는 물 열 때도 뭐 지금도 그렇지만 어디 아프고 뭐 부지럼 나온 게 침 발랐죠. 침 뭐 이 당시에도 이 민간요법에 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해가지고 발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왜 야, 더럽게 이 침을 바르시나 이게 아니고 아 뭔가 지금 고치시려고 하는 고치죠. 이런 거죠. 통용되는 민간 요법처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지금 이 소경은 지금 따라만 가고 있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 안 못 보는 사람이라고 없인 여기서 침을 왜 뱉으십니까? 이게 아니고 가만히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기적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럴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함과 주의 뜻에 맡기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좀 뭔가 해보려고 하면 안 되고 주님이 하옵소서. 모든 주재권을 다 주께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죠.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셔야 돼요. 이 소경은 마을 밖에도 따라갔어요. 침을 뱉어도 주여 마음껏 뱉어옵소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시죠. 그 마음을 알고 계세요. 순종했어요. 주의 뜻에 그냥 따라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처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23절 보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3절 보면 안수하셨다. 안수하여 안수하고 나서 뭐가 보이니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조금 보입니다. 가로대 사람들이 보이나되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지금 밖에 나갔으니까 희미하게 나무들이 보이는데 사람 걸어가는 것 같이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안수를 하셨는데 왜 지금 한 번에 확 안 떴을까?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어떤 분도 이제 이것을 글에다가 올렸는데 그럼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한 번 안수하시고 또 안수하시고 그러나 요즘 이제 이 무슨 뭐 신유 집회하고 그럴 때 막 기도해놓고 이제 안 나서면 한 번 더 안 나서 또 한 번 더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게 예수님의 방법일까? 거기에 이제 영적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는 지금 내가 널 잘 알아라. 그리고 한 번에 확 보이게 되면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망막이 상하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조금 눈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뭐가 보이니 물어보셔요.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지? 희미하게 보이지. 내가 너를 알아요.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 아픔, 슬픔을 다 아세요.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시고 우리의 능력을 아세요. 그래서 이 소경에게도 적당한 예수님만의 방법을 가지고 지금 슬쩍 보이게 하셔서 희미하게 보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다시 안수하십니다.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았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다 아세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던 이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그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프고 병든 자들의 그 아픔을 다 아셨어요. 그것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체휼이라고 하는 것은 이 suffer with, 함께 고통받다 해요. 함께 고통받다.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다. 그러니까 이 소경의 아픔을 예수님 다 아세요. 그래서 지금 1차로 뜨게 하시면서 내가 다 알아. 이제 곧 나오니까 좀 한 번 더 안수하자. 이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계속 점점 지금 깨달아가라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시 치료하십니다. 눈을 안수하셨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와 아픔들을 마침내 해결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해결하시고 결국에는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한번 안수해서 희미하게 보입니다. 다른 사람은 한 번에 고치는데 왜 못 고치세요? 이게 아니고 주여 보이나이다. 희미한 게 보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안 보이는 게 참 힘든 건데 내가 다시 해줄게. 내가 다시 이제는 고쳐질 거야. 우리가 늘 그런 말씀들을 해주세요. 지금 해결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생겨서 참 힘들어 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조금 기다려. 조금 기다려. 나는 완전하게 고치는 하나님이야. 기다려. 인내하기를 기다리시고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를 기다리시고 다 맡기기를 기다리시는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는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도 모든 아픔과 슬픔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도우시며 참으시며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나이다. 그래서 안수했더니 드디어 보였어요. 사람과 만물이 보였다. 얼마나 감격스러우겠어요. 25절 보면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그랬어요. 주목하여 보더니. 자, 여기에는 누구만 있어요? 예수님만 있어요. 누구를 주목해봤어요? 예수님만 주목해봤어요. 나무를 본 게 아니고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아서 만물을 밝히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봐야 돼요. 그분에게 집중해. 그래야 온전해지는 것이죠. 다른 데 아무리 바라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보여야 되는 거죠. 여기 주목하여 보았다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주시하다, 응시하다, 주목하여 계속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시군요. 감사합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시군요. 지금 주목하여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너무 아름다워요. 감사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만물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봐야 돼요. 세상 아무리 바라봐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세상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세상의 이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와야 됩니다. 21절에 보면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에게 하신 이 질문이죠. 떡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죠. 병을 고치시는 분도 예수님이죠.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도 예수님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요. 지금 배에 타가지고 떡 하나 가지고 이 떡 한 덩어리밖에 안 가졌는데 깨졌잖아. 야, 가룟 유다, 너는 회개니까 좀 책임져야지. 자기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어요. 떡 하나 가지고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 5천명을 먹이시고도 남은, 4천명을 먹이도 남게 하셨던 그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데 떡 하나 가지고 지금 막 싸우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들 왜 그러냐. 내가 다 먹인 걸 깨닫지 못하느냐. 떡 하나 가지고 왜 싸우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벳새다에 이르러서 이 소경 하나를 고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적을 베풀고 나서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그 길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다. 지금 봤지? 먹이는 거 봤지? 장염을 고치는 거 봤지? 이제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예, 더러는 뭐 세례요한이라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 이 선한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세주신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신앙 고백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고 우리가 날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입술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 안 되고, 처음에는 속의 눈에 희미하게 보였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도와주세요. 또 안수해 주세요. 또 교육을 시키세요. 그리고 온전하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25절 하반절에 보면 그간 완전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았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가 밝히 알아야 되고 밝히 봐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계속 되새김질하게 되새김질하게. 희미하게 보던 이 소경에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안수를 하셨을 때 밝히 보고 눈이 완전히 열렸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반신반의했던 우리의 그 믿음이 온전해져요. 희미하게 보이던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보여야 돼요. 희미하게 믿어지던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있는 자리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신앙 안에서 자꾸 성장해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고 날마다 예배에 힘쓰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달려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도 그 받는 그날을 상상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단하지 말라고 하면 연약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끌어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이 벳새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손 대시기를 구했다. 여기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 할 일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소경을 고칠 것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이 성경 이 주석을 보니까 여기 사람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자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계속 기적을 봐왔거든요. 그래서 소경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데리고 왔을 것이다. 뭐 두 가지예요. 동네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말하면 고칠 것이다 하고 하는 이 사람들 혹은 제자들 아무나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불쌍한 사람을 보면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아직도 희미하게 보이지 않고 연약한 그런 자리에 있다면 여기 있는 이 소경이 우리가 돼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분께서 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되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 뜻대로 하소서. 이게 더 필요한 것이죠. 이 고통받은 인류에게 이 소망의 등불이 된 사람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필라델피아 템플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 박사학위를 받을 때 같이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선생님입니다. 샬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입니다. 헬렌 켈러를 학습하고 지도하고 신앙교육을 시켰던 이 셜리반 이분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달았기에 지금 그 일을 이제 감당해서 헬렌 켈러를 훌륭하게 이제 만들었어요. 이 셜리반이라고 하는 분도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 이 셜리반을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설상가상으로 이 셜리반은 나중에 눈 시력이 안 보여가지고 나중에 눈이 보이질 않습니다. 장님이 됐어요. 그래서 고생하게 불행한 삶을 살다가 나중에 막 자살하려고 그럴 때 바바라라고 하는 신부님을 만나게 돼요. 이 신부님께서 자기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가르쳐줬다.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대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자기는 살아왔고 또 나중에 눈 개안 수술을 하게 돼서 보게 합니다. 그때부터 이 셜리반 선생님이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나와 같은 불행한 인생을 위해서 나는 살겠노라 이렇게 결단을 해요. 그래서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기꺼이 그 헬렌 켈러를 위해서 이 셜리반 선생님은 희생을 하는 것이죠. 헬렌 켈러 뒤에는 이렇게 희생했던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자 또 어려운 자들을 도우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로 이런 게 필요해요.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서 아직도 힘든 사람, 영적으로 눈 멀고 있는 사람,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믿은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아직도 우리가 영적으로 잘 보이지 않고 잘 들리지 않고 잘 모르겠다면 주님 앞으로 내가 달려 나와야 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붙잡아 주소서, 나를 치료해 주소서, 내 눈을 뜨게 해 주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보이니? 무엇이 보이니? 우리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보여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자한 그 모습이 보여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보여야 돼요.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이 보여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보이고 쾌락이 보이고 물질이 보이고 명예가 보이고 권세가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성경도 안, 교회도 안 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보이질 않습니다. 세상이 자꾸 보이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잘 붙잡으시고 우리가 두 눈을 다 뜨고 있지만 영적으로도 우리가 뜨고 있는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지 주목하여 주님을 보고 있는 사람인지 아는지를 날마다 점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신령한 눈을 뜨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또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휘어져 추수하게 된 그 밭을 보게 하시고 주의 뜻 행하게 하옵소서. 이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많은 세상에 아직도 병들어 있는 사람, 눈먼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데에 우리가 그런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엇이 보이느냐?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역할들, 사명들을 잘 기억하시고 주 뜻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또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 또 날마다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